들린다. 레이버 사이렌.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3월의 끝자락, 오늘도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지식을 나누고 우리 사회 속 다양한 분야의 노동 문제를 조명합니다. 지난 3주간은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금은 묵직한 노동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산란거리는 봄바람을 맞이해 하구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지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오늘 라디오 듣고 가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럼 함께 공부해 볼까요? 잠시 후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노동 지식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방학이 되면 알바 자리를 찾는 학생들이 많죠. 그리고 근무 일수를 늘려서 학기종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알바에 투자하는 학생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내가 일주일에 5번, 하루에 8시간씩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라면 우리는 주급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40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받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48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계약에 따라 사업장에서 일주일 동안 일정한 근로일수를 충족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해당하는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급여에 포함시키는 수당을 뜻합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만 할 순 없으니 근무일 외에 휴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노동자의 피로도 회복과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계산하기가 쉽지도 않고 이 제도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임금 체불을 겪는 근로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을 확실히 배워봅시다. 우선 주휴수당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휴수당 제도는 주 5일제, 1일 8시간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근로 형태마다 계산이 다 다릅니다. 특히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우리와 같은 대학생이나 청소년,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휴수당 계산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함께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먼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를 한 근로자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주일에 총 근무한 시간을 기준인 40시간으로 나눠주고 목세 8시간과 최저시급 8,720원을 곱하면 그 값이 해당 근로자가 받아야 할 일주일치 주휴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씩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먼저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이니까 15를 40으로 나누고 이에 8과 8,720을 곱하면 그 값이 일주일치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됩니다. 근무 시간으로만 따지면 해당 근로자의 주급은 13만 800원이 되지만 계산한 주휴수당의 값인 2만 6,160원을 더해서 실질적인 주급은 15만 6,960원이 되는 것이죠. 주휴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고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당연한 제도니까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최저시급도 자꾸 오르고 있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알바 쪼개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휴수당이라는 제도에 생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휴학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게 되는 경우, 인턴을 하게 되는 경우, 졸업하고 나서 월급을 타는 직장인이 된 경우에도 이 주휴수당 제도를 반드시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에서는 여러분이 노동 현장에서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종종 오늘처럼 노동 관련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인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